둘, 셋, 아쌤, 맘마, 맘마, 무. 안녕하세요, 마몽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킬링 보이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년 네.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는데,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앨범 트래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예. 가볼까요? 네. 네. Drop the beat. 실례지만 내게 뭐가 모든 거니 네 눈빛에 내가 헷갈리잖니 마마무 마마무 거기 Mr. MMO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더 다가와봐 딩고 너 나한테 관심 있지? 아유 Go, my Come on, let's go, Musta. Oh, somebody but Mr. MMO. We're 삐딱하게 구는 거래 마치 베레모. 사랑 가보지 말고 빨리 와요 내게로 사랑을 쟁취하는 거야 불러봐요 세르모. 마마무 마마무 거긴 Mr. MMO. 아마도 나 말고 딴 여자 있는 것 같다고. Now, 신사승 여러분, let's go on with the show. No, not hey. You, me, the song. Let's go. No, I'm so nature and I'm dirty. Got a tug on a tail and an anime. No, I'm up there, chung shim me there. Chem up there, cool me on there. Up the can, some gun at the only me. Sorry, I'm shy, no, I do not got in there. No, I got to the world, no, got my. Nigga, some sort of chung me on there. 네 생각만 하지 그래 뭐 그게 참 당연한 듯이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춰왔던 게 날 괴롭히네 마지막까지 외롭게 할 말이 없어 go away 설명이 더 필요해 화를 내도 내 맘 아프다니까 넌 멋대로만 해 브라 난 언제나 너 해 너가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 닿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넉넉 지난 여름부터 밤낮 사춘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었어 romance 오늘만 기다렸어 oh yes oh 핸드폰은 없지 명적인 더 비밀스러운 party got a red carpet 내 공간에 와줘 널 환영해 넉넉넉넉 두 손을 머리 위로 clap your hand 너와 나 입을 맞춰 I'll be good 가 빛나는 밤이네요. 아우 그러네요. 눈별이 빛나는 밤. 눈별이. 오케이. Come on.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나요? 꽃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어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깊은 이 밤에 남겨진. 달이 달이 밝아 빛을 그리고 있어 눈에서 널 빼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휘 불어와 너와 말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Let's go Okay. 문별 My turn 그래 your turn Let's go 무스타 그럴만했지 그래 한 번뿐인 이별에 소란스러워 나가보면 노크하는 애 미련이야 식탁이 차려진 음식 혼자 덤덤하죠 늦어 식사 무기력 공허함 외로움 yeah. 날씨 구름 기분 다운돼 있네 멀쩡한 날이 없어 모든 게 거슬려해 함께 있을 때 왜 더 아름답지 못했는지 잊어버린 젊은 우리도 홀가분한 밤 우울한 날은 가고 Get better day by day Get better day by day 그때 널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이 흔하고 흔한 이별도 없었겠죠 Not no, 나눠 부른 날부터 날 위한 위로는 온전히 내 몫이 되어 별거 아닌 듯 오늘을 살아요 그리워하나? 올 것이 왔다 자, 화이팅 나를 어루만지던 그 손끝 So much I miss you 내가 보고 싶다고 들을 쓰던 나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 안고 자는 티슈 혼자 생목 녹인 슬픈 노래 많이 가득 찬 이유 이 노래처럼 내 맘을 위로해 줄 것만 같아 바람이 쉬어 반은 걷고 남겨진 네 흔적 엄청 눈물로 번져 누구나는 이별 왜 이리 유별나게 구는 건지 오늘따라 유난스러워 너의 속삭임 너의 손길은 이젠 없는데 마침 내 맘대로 걸어 Kick it 머리 어깨 무릎 다 힙해 Hey. Do it like me, do it 나를 따라해. Kick it. Clapping, clapping 모두 같이 hip hip hip hip. Hip. Let's go. Woo! 네가 뭘 하든 간에 She's crazy 늘 따끔따끔해 그 관심이 따끔따끔해 또 힐끔 힐끔 힐끔 이제 모든 일이 가뿐해 배틀랜 성공을 썰어 먹어 마치 미슐랭 누구보다 빠른 걸음을 걸었네 Every season 이든지도 오래야 네 걸음 All I wanna be is 멋진 내 멋대로 걸어 Kick it 머리 어깨 무릎 다 Hip hip hip 논란이 돼 my fashion Whoa 별로 신경 안 써 그저 action Yeah 다들 난리가 나, 나 난리가 나. Hey! Go go baby! Turn up on the shirt and tie. Dress code and bling bling bang bang or ring ring. No one likes so much. 빼지 말고 좀 좀. Go go baby! 뻔뻔하게 놀아 미친 듯이 즐겨. 필요 없어 wrong and right. On and on and on and on. Go go baby! Go go baby, go go baby. 나레이션 금지. Go go baby. 드디어 저희 딩가 딩가 놀아보자. 다들 와봐, 다들 와봐. 예. 어디 어디. 딩가 딩가 왜? 친구들 모아. 한잔할래 drink like a like a like a fish. 딩가 딩가 딩가 딩가. 너는 게 좋아. 딩가 딩가 딩가 딩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나나나나 나 딩가 딩가 유자족해 여기 방구석에 여기 방구석에 언제부턴지 세월 거리가 꽤나 멀지 이 여름이 터지는 차가운 땀이 나네 밤이나 또 낮이나 제자리만 돌고 돌아 부족해 비타민 D 아까워요 딜리버 피 하필 완벽하네 날씨 청개구리나 원래 집순이 내 친구 날 파리고 외로움만 쌓이죠 해독할 시간이 필요해 Let's go 딩가 딩가래 친구들 모아 한잔할래 Drink like a like a like a fish 딩글링 너는 게 좋아 딩가 딩가 딩가 딩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나나나나 가자! 왔습니다. 아야. 막곡입니다. 아야. 이야. 이야.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Beat it! Woo! Hey, yeah. 비긴 것 같아. 애초에 이게 생각 따윈 없어. 봐. 너나 나나 다 끝난 마당에. Ayo, ayo, you got me jumping like a crazy crown. Oh, hey. Suck it, ripper. 뽑아내야지. 아야. I love you.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말하고. Hate you. 이제 서로 화살을 겨눠 뻔하디 뻔한 배대한 네 얼굴에 짐을 뱉어 오점 하나 생겨 우린 남이 됐다. 못한 사랑 너를 안 잊어. 이 기적인 넌 이젠 지쳐. 눈물인지도 빗물인지 너에게 모욕감을 줬어 눈물이 툭 떨어진다 No, no, no Why? Dun, dun, dun, dun, dun, dun 툭 떨어진다